그래서 저는 요즘에 리딩을 해주는 그런 뉴스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좀 편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게 좀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 큐레이팅 서비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너무 이렇게 편향될 수 있는? 편향성은 사실은 아까도 말했듯이 정치적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제가 이제 2차 가공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시다. 저희 이제 소위 말하는 관과 기업을 상대하는 언론사가 1차 가공 집단이라고 한다면 뉴스를 큐레이션해서 다시 제공하는 회사들은 2차 가공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꼰대 같은 얘기겠지만 뉴스의 가치를 좀 따져볼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도를 하는데 사실 그 보도의 내용은 다 남의 저작물을 갖고 온 거야. 그죠? 그쵸. 이 뉴스 저 뉴스를 보고 짜집기를 해서 그거를 발송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이것이 어떤 이 분야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떻게 이 뉴스가 나왔고 하는 것들을 해설해 주는 거는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요즘 세상엔 이런 소식이 돌아가고 있어요라고 그냥 2차 가공을 해서 보내는 매체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사실은 짜깁기죠. 그래서 일단 뉴스의 가치적인 그러니까 책임 소재가 되게 흐려지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틀린 정보를 제공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아니에요 저희가 본 게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뉴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태도는 절대 돼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남 탓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방금 얘기한 것과 또 연결되는 문제인데 상당히 틀린 정보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적했을 때 피드백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경험들을 제가 했습니다. 뭐 이렇게 리딩해 주는 거 본 적 있어요? 두 저는 번은? 참고로 유닉 보고 있어요? 일주일 됐어요. 친구한테 추천 받아가지고 형원님은 저는 지금 처음 들어봅니다. 아 처음 들어봐요? 네. 아니면 그런 2차 가공해주는 것들을 아예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게 다른 메이저 언론사에서 낸 기사를 짜깁기 해가지고 퍼와서 보여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거기 나와 있는 액면가의 문장이 뭘 의미하는 건지를 해석해주는 기능을 하는 건가요? 두 가지가 존재해요. 그렇게 두 가지가 하나는 짜깁기를 해서 요즘 이 분야에선 이런 소식이 있고 저 분야에선 저런 소식이 있어요라고 전달하는 매체가 있고요. 어떤 매체들은 기성 언론에 보도된 걸 가지고 이제 해설을 하는 매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좀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본 적은 없는데 뭐 짜깁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들도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중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취사 선택해가지고 보여준 거잖아요. 이게 뭐 누구에 의해서 몇 번 다시 어떻게 이루어지든 그거는 사실 저로서는 크게 그렇게 뭐 걱정의 대상이나 관심의 대상은 아닌 것 같고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덧붙여서 이걸 어떻게 독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재밌겠죠 아마 그냥 사실만 나열된 거를 보고 읽는 것보다 근데 거기 해석이 가미돼서 위험하다는 것도 있겠지만 전 그것보다 뭐가 좀 걱정되냐면 점점 자기가 못하게 되지 않을까요? 게을러지고 제가 그래요. 제가 이거를 신문을 보는데 또 막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서 막 네이버 뉴스 이런 건 또 보기 싫은 거예요. 뭐 그거 다 선택한 누군가가 취사 선택된 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네이버에 모든 언론사 뉴스가 나오는데? 그렇긴 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어쨌든 헤드라인이든 뭐 이렇게 쭉쭉쭉쭉 돼 있잖아요. 근데 일단 뭐 네, 네. 그래요. 저는 뭐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봐야지 하고서 쭉쭉쭉쭉 보기는 하는데 뭔가의 취사 선택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나와 비슷한 취향이나 뭐 성향을 가진 사람들 얘들이 해석해주는 거나 뭐 얘들이 가져온 뉴스를 읽는 걸 딱 보고서 내가 뭔가 시간 절약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장점? 제 입장에서 되게 편한 매체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이 가미되는 콘텐츠 상관없어요. 저는 뭐 근데 그 짜집기는 저는 계속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저작물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흐트러뜨리는 행동이에요. 거기서 심지어 오류가 발생한 걸 본 순간 피 꺼소시더라고 진짜. 좀 장난하나? 약간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제가 말한 그 짜집기의 문제는. 네. 근데 뭐 나머지는 전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클럽하우스? 아, 네. 아니야, 클럽하우스가 뭐야? 이렇게 네. 제가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아주 유창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이건 이거고 이렇게 해서 막 저거 진짜 너 똑똑하다. 애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나 그거 거기서 읽은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유창하공해준대서 그래서 너도 한번 구독해봐.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저는 좀 뭐라 그러지? 어려운 해외 뉴스라던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이런 개념에서 이런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됐다더라 라고 하는 수준에서는 그냥 좀 다른 뉴스에 비해서 친절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뉴스를 그냥 아침에 틀어놓고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그냥 하다가 어려운 개념들이 있으면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찾아볼 여력이 없다던가 그냥 그렇게 지나가서 지나가는 개념들이 있는데 그런 개념들을 좀 친절하게 설명하는 차원에서는 제 입장에서 되게 뭐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네. 그냥 그 정도에 2차 가공하는 분들이 저런 포인트를 잡아서 하면 되는데 이제 하여튼 뭐 제 입장에서 너무 거기에 대한 불만을 그거는, 좀 폭발시킨 건 있지만 예, 좀 우려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왜 굳이 한편으로는 왜 굳이 기성 언론의 콘텐츠를 재전달을 하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뉴미디어에서 잠시 일을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뉴미디어가 추구하는 방향은 지금 기성 언론들이 하고 있는 것들의 틀을 좀 깨는 방식을 추구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전달의 방법을 바꾸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전달의 방법을 바꾼 것까지는 좋았는데 콘텐츠가 왜 똑같아? 그래서 제 입장에서 왜 그런 건지는 좀 의문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날로 먹는 거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들고요. 다른 이제 2차 가공을 하시는 분들이 드리고 있는 노력에 비하면 글쎄요. 좀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많았었고 뭐랄까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과거라고 말하면 네가 언제까지 해봤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일했던 기간만 잡으면 이제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비해서만 봐도 이것도 역시 아픈 얘기지만 뉴스의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흔히 말하는 기본기라고 하죠. 뉴스를 우리가 작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ABC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 레퍼런스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의심은 안 가져이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요소들을 갖추지 못한 뉴스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뭘 접한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를 요새 많이 하는 편이고요. 큐레이션도 그러니까 뉴스가 어렵던 시절 일단 이 아침에 우리가 신문을 사보지 않으면 도저히 뉴스를 볼 수 없거나 저녁 때 집에 가서 TV 뉴스를 켜지 않으면 도저히 오늘 돌아간 소식을 알 길이 없었을 때 시절로 봤을 때는 큐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은 그냥 각자 개별 독자들이 큐레이션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앞에 이제 진행자한테도 늘 하는 얘기지만 제발 뉴스에 좀 떨지 좀 마라. 그게 별거 아니라 그냥 내가 보고서 이게 똥이지 된장인지 판단해도 그렇게 어렵거나 틀린 세상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좀 슬픈 얘기지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보여요. 똥과 된장이 구분이 돼요. 분명히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언론사가 있거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골라내시는 게 독자로서 자기의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뉴스와 잠깐만요. 형은 네. 저는 아까 듣다가 그냥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생겨가지고 그랬는데 그 2차 가공 뉴스 큐레이팅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문제가 좀 있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기자님께서는 지금 외교 안보 쪽에서 계시잖아요. 혹시 언어와 국경을 넘어서 정보를 전달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름 아니라 제가 곧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러시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뭐가 지금 뜨거운 이슈인지 같은 것들을 그 사람들은 침투력이 아무래도 한국어 쓰는 사람보다 그렇죠. 확연히 낮으니까 좀 알려주는 종류의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 이제 거기에 얘기를 주제를 확 한번 바꿔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 저 나름의 제가 아는 건 별로 없는데 생각은 있는데 그러니까 답부터 얘기하자면 궁극적으로 이제 지금의 언론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런 식으로 채널을 뚫는 분들하고 계속 협업이 진행돼야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새로운 시도를 안 한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거든요. 이 어떻게 보면 소위 경쟁 구도가 이제 더 이상 설정이 안 돼서 이 사람들이 좀 굳어가는 거죠. 안착하게 되고 지금 방식으로 그냥 지금 방식을 극대화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예전에는 정말 뭐 신문사 12개 있던 이런 시절에는 누가 좋은 기획을 쓰면 막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니까 새로운 걸 뭘 해보려고 엄청 애를 쓰는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의 언론사들도 굉장히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현업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저의 전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만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의 틀 안으로 갖고 들어와야 더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그렇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전혀 저는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아까 이제 말했던 문제점을 바로 잡는 것들은 근데 이게 너무 간단해요. 그냥 내가 이러이러한 소식을 접했고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 생각은 이렇고 이러이러한 소식들은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내 해설을 전달하려고 한다. 출처만 밝히면 됩니다. 너무 간단해요. 수많은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겪는 그 문제 논문 따짓게 한 거 아니니? 출처? 출처만 밝히면 돼요. 이런 쉬운 문제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돈 달라고 하는 언론사 한 개도 없고요. 오히려 우리 것 좀 인용해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많지. 그러니까 그건 아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하시겠다고 하니까 좋은 참고할 만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뉴스를 보는 사람들한테도 그러니까 관과 기업들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이건 또 저희에게는 슬픈 얘기인데 이 관에서 더 이상 이렇게 클래시파이된 정보들을 언론들에게 잘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매우 좀 극도로 이렇게 이제 인적 관계라든가 아니면 뭐 때로는 정치적 결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정치적 결탁은 현실에서는 크게 존재하지는 않고요. 아, 네, 아 있어요, 있는데 네, 마치 모든 언론사가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대부분 관들이 자기들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관계를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요. 일반 민원인의 문의에도 굉장히 잘 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을 통하는 거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안 거야. 이 관에서도 이거 해봤더니 우리가 의도한 거랑 다르게 그러니까 사실관계 여부도 문제가 될 때도 있지만 뭐 일단 의도 왜냐하면 관에서도 이거 뭔가를 낼 때는 의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의도를 100% 전달하지 못하네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언론에 보도되니까 막 뭐 단독 기사다 특종이다 하는 큰일이 아니라면 그런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접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런 걸 활용하시면 조금 더 1차적인 정보를 접하실 수 있는 틀이 있고요. 기업들은 조금 더 변화가 빨라서 제가 작년에 만났던 IT 기자가 정말 하소연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삼성에서 새로운 폰을 아마 냈을 때 얘기였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폰이 나와서 이제 보통 기자들한테 쇼케이스 전에 이거를 만져볼 수 있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해요. 기사에 이거를 잘 반영할 수 있게 이런 새 폰의 기능은 어떻고 저떻고 저떻고 물론 이제 자료로도 주지만 만져볼 수 있게 하는 그 시간을 갖는데 한 시간 주더래요. 한 시간. 그러고 나서 이제 정해진 시간에 대해서 브리핑이 진행됐고 기사가 나왔어. 근데 이미 유튜브에 같은 시간에 어떤 유튜버가 그 폰을 11개를 가지고 와. 총체적으로 기능을 설명하는 콘텐츠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미 그 기업은 유튜브한테는 11대를 준 거야. 그러니까 이 기자가 현타가 세게 온 거예요. 내가 정보의 최일선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뭐 땡땡 경제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내가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사실 속으로는 뭐 열불났을 수 있겠지만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게 그 기업에게는 훨씬 이득이 되는 행동인 거고 옛날에 뭐 구학스러운 시절에는 정말 보복 기사를 막 쓰려고 했겠지만 지금은 사람들도 압니다. 그런 거 쓰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도 그때 되게 많은 변화를 느꼈던 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뭘 하는 거 시도는 저는 무조건 찬성. 다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디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지만 밝히면 그 아무 문제 없는 얘기입니다. 출처를 잘 밝히고 1차 정보를 구하기가 네, 용이해졌다. 네, 가급적 1차 정보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출처 밝히기만 하면 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알겠습니다. 아, 그 하시려고 하는 그 유튜브와 관련해서 든 생각이 제가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아, 네. 그래서 하나 생각난 컨텐츠가 있다면 네. 컨텐츠라기보다는 본 그 유튜버 중에 한참 그 저희 코로나 심각했을 때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중국인이었는데 중국 기사를 뭐 이렇게 현지화 대비하면서 이렇게 내보냈던 유튜버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쵸 그쵸 그런 분들 많이 그런 있으시죠 식으로 요즘에. 진행을 하시는 건가 하시려면 네 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꼭 언론사의 기능을 반드시 뭐 대행하거나 대신하는 그런 거를 반드시 하고 싶다는 건 아니고 그냥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내가 스피커로서 활동할 수 있는 주제라면 뭐든 상관이 없는데 이제 사실은 그쪽 세계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많은 한국 쪽에서의 정보 전달자들이 굉장히 뭐 화장품, BTS 이런 바로 관심을 갖기 좋은 것들 위주로 좀 짜여져 있어서 매운맛 네 매콤한 맛이 좀 있어야 이제 그리고 그 이상을 넘어가서 이 한국 사회 내부를 쪼개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대부분이 여기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슈에 대한 침투력이 그렇게까지 높다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한 스텝 더 나가서 이 사회의 내부의 문법 상황 이런 걸 알고 싶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줄 수 있는 재미거리가 되는 건 뭐든지 다 가리지 않겠다 지금은 이런 생각이에요 멋지네요. 멋지십니다. 나는 먹방이나 했는데. 먹방을 했었다고요? 아 잠깐 했었습니다. 잠깐. 중국에서. 중국에서. 아그 라면 끓여 먹은 게 먹방이에요? 네, 뭐 아니 그 학생 식당 가가지고, 네, 가가지고 뭐 허거 해 먹고 그런 거 아니야? 더 먹었어야지. 그런 걸 했어. 공부하려면. 네, 내가 할 게 아니구나. 그치 그거는 일단 캐파가 이거 절대 안 되겠다. 캐파가 안 나오니까. 네, 쓸데없는 소리인데 뭐 그랬고요. 네 화장실 갔다 왔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 넣을 거예요 그걸? 아, 예, 예. 누가 라이브로 듣고 있대. 뭐 이런 거 뭐 넣어도 뭐 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 듣고 났는데 제가 좀 메모를 했던 거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가 여기 뉴스를 대하는 태도를 볼 때 끝에 첨탑에 있는 뭐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뭔가 자기만의 주장을 하고 뭐 철학이라고 하진 않았는데 뭐 그 이익을 대변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바른 태도라고 볼 수 있을까? 일단은 글쎄요. 그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일단 현실이라는 말은 계속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그 지점에서 문제 인식을 해야 돼요. 지금 상황은 그렇게 돼 있어. 모든 언론사들이 다 정치적인 이익을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누가 저한테 와서 어떤 사주도 아니라고 말을 못할 거예요. 그 현실에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는 있죠. 옳고 그름의 문제는 우리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아마 끝도 없이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근데 일단 그 어떤 그 질문의 의도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중도라는 것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중도도 전략적 이익에 따라 선택을 하겠죠 모든 것은 다 이익에 근데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언론사가 예를 들어서 극히 도덕적인 방식의 언론 보도를 한다고 쳐도 원하는 게 있겠죠 그죠? 저는 언론이 종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성직자처럼 한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 사회에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 분야의 담론들을 대변해서 전달하는 게 언론 아닌가요? 그렇죠.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절대가치가 존재할까? 그 언론이 전달하는 소식 중에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샴푸를 말대로 내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내일 뭐 신문에 어제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이 한 말을 모두 똑같은 비중으로 실어주면 아주 도덕적으로 좀 그죠? 근데 네. 그걸 원하냐고요 사람들이 그죠? 자꾸 1회부터 뭔가 절대 가치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그 그냥 3%가 가지고 있는 절대 가치에 맞는 그런 콘텐츠를 찾아야죠. 그게 뉴스가 아니라면 굳이 뉴스에 집착할 필요 없다고 난 생각해요. 지금은 그런 시대라고 난 말하고 싶은 거야. 내 입장.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걸 질문하면서 좀 어드바이스를 받고 싶었던 거가 좀 많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좀 이런 능력을 길러야 될지 뭐 어떻게 뭐 뉴스를 보면 좋고 이런 거를 좀 추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큐레이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제가 이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거는 결국은 숙련도의 문제거든요. 큐레이팅은. 근데 조금 뭐 계속 똑같이 드는 비유지만 내가 보다 보면 나의 취향에 맞는 영화의 장르가 잡히게 돼 있고 책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뭐 뉴스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조금 잠깐 쉬는 시간에 좀 번외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좀 안 필요한 뉴스까지 너무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본인한테 필요한 거를 계속 골라봐요. 매체도 한번 두루두루 살펴보고 또 본인이 그 분야가 뭐 어떤 분야가 호기심이 있는지 내가 잘은 모르지만 일단 거기 집중해서 결국은 골라내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적용을 해봐야지 자기가 그래서 그 얻은 정보를 실생활에 예를 들어 코인 관련해서 여러 매체의 뉴스를 볼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나의 전략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샴푸루는 그 뉴스들을 보고 전략을 세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실패. 그러면은 중요하게 참고한 기사는 똥인 거지, 그지? 그럼 이제 그 매체의 그 기자의 기사는 안 보려고 하겠죠. 너무 좋아하네. 아니 이게 너무 이렇게 적절하게 표현을 이렇게 와닿는 주시니. 사례가 어딨냐.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근데 샴푸가 가지고 있는 이제 하나의 제가 봤을 때 좀 이 가능성, 그러니까 더 해야 되는 부분은 너무 겁이 많아. 그러니까 기사를 볼 때도 겁이 많고요. 적용할 때도 겁이 많아.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상의를 해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당황스러웠어. 진심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샴푸루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자신이 남한테 어떻게 보일까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내가 비트코인에 이만한 돈을 넣고 있다는 걸 주변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성공하면 자랑해야지 라고 하면서 망하고 나니 좌절감에 또 의지할 곳을 찾아서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요. 사전에 미리 얘기를 좀 하면은 타이밍 정도는 또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뭔가 뉴스를 읽는 것도 그러면은 그 쇼컷이 없다라는 느낌이네요. 뭔가 그 제가 이거 사진이나 영상 배울 때 많이 들었던 말인데 계속 찍어봐. 그냥 그런 말만 하거든요. 너무 싫었어요. 그 얘기 나도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어쩌라는 거야 그랬는데 그냥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나중에 뭐 사진도 그렇게 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의 핵심은 너의 방법을 찾아야 돼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많이 해봐야 되는 거고 누군가는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그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의 이제 기본 골자는 결국은 네 방식을 찾으려면 그 너의 방식대로 많이 해봐야 돼라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기사를 쓰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아침에 보면은 이제 수많은 매체들에서 제 관련된 분야들의 기사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오늘의 나의 것을 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기사들하고 차별화된 기사를 내가 쓸 수 있을지에 고민 엄청 하죠. 처음으로 내가 이제 약간 데일리로 내가 조금 더 차별화된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은 모를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내 분야에서 차별화된 그리고 이제 내가 쓰는 것들이 누군가의 쪼나 문장을 따라하지 않는 이제 정말 나 스스로 좀 오롯이 내가 기자로서 내 이름을 당당하게 내밀 수 있겠다라고 느꼈던 게 한 5년쯤 했을 때였어요. 시간이 필요한 건 너무 당연한 문제 같아요. 저 하나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참프루가 이렇게 네. 고민하는 게 너무 웃긴 게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몇 년 전에 네. 그 유튜브를 제가 해보고 싶다고 하면서 고민이 된다고 하면서 다 반성의 시간을 우리가 좀 네. 제가 그 참프루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아, 네, 대충 기억해요. 너 거 해봐. 너가 혼자 해보고 그 다음에 나한테 다시 말해줘. 이렇게 했거든요. 두 얼굴의 사나이네. 네네네네. 제가 왜? 아니 그딴 식으로 행동하는 거는 제 의미 아시겠죠? 그러니까 봐봐 남의 거는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 거는 네 죄송합니다. 아, 좀 인생 쉽게 살라고. 어, 말도 너무 멋있어요. 네 거 해봐. 그러니까 웃겨, 그런 말을 뱉었던 사람의 지금 모습은 다 어디로 웃겨, 사라지고. 웃겨 정말 진짜. 제발 좀 네. 그 날로 좀 먹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날로 먹으려는 아, 물론 이제 그 압니다. 여러 가지 아픔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된 거에 대해서는 뭐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요.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다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네. 뉴스도 마찬가지다. 결국은 많이 읽어봐야 아는 거고 어, 이런 말이 자칫 잘난 척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1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요. 꼭 자기 분야가 아니어도 손을 빌려서라도 그러니까 내가 안타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점이라면 투자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도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었을 거야.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한편으론 하, 이 언론을 불신하는 이 시대에 대한 자괴감도 많이 느낍니다. 네, 그건 저희가 잘 반성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도 찬프한테 질문이 하나 있는데 아, 예, 예. 뉴스를 잘 읽고 싶다는 네. 이 욕구가 근본적으로 어디서 나와요? 오, 나도 아, 궁금하다. 아, 요거 유튜브 콘텐츠 준비하는 느낌 살짝 들었어요 지금. 마케팅 전략 세우는 느낌 아주 좋네요. 저는 좀 숲을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 거시 아까 또 계속 거시 나오는데 이 그냥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모두가 한국 사람이 모두가 그렇겠지만 좀 리더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이걸 리드하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이 돌아가는 걸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에 그거를 좀 잘 읽고 받아들일 수 있는 법을 알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의미에서도 이런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된 거고 내가 모르는 거를 좀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고 좀 쉽게 가고 싶어가지고 게을러가지고 그런 거를 좀 어떻게 하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걸까 하고 남의 팁을 좀 듣고 싶거든요. 뭐 그런 의미에서 또 뉴스도 그런 것 같아요. 답변이 됐나요? 고구마 줄기 정도 잡으려고 했는데 지구 해까지 끌려 나온 것 같은데 답변. 그러니까 뭐 근데 사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지금 참프로의 목표가 내가 코인 정도를 잘하는 거다라고 하면 읽어야 되는 게 명확하잖아요. 네. 알아야 되는 것도 명확하고 근데 이제 보니까 그것보다는 네. 조금 되게 크면서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네. 이 세상의 모습 자체에 대한 이해 욕구 같은 게 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맞아요. 자꾸만 집에서 이거 언론이랑은 좀 상관없는 얘기인데 뚱그름 잡는 소리하고 맞아. 막 철학책 같은 거 읽고 저한테 카톡 보내요. 제가 철학과 나왔거든요. 막 칸트 네. 네. 아, 욕구가 굉장히 아, 근데 대답을 잘 안 해줘요. 나도 모르니까 그렇지. 난 저 말에 100% 동의해. 그러니까 뭐냐면 참프가 하고 있는 고민이 너무 커요. 맞아 맞아. 근데 아, 자꾸 근데 오늘 너무 내가 지적만 하나? 아, 아니요 괜찮아요. 아, 근데 지적하세요. 저는 그런 참프로 모습을 응원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응원을 하는데 응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도 응원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어, 응원을 하는데 내가 참프로가 그렇게 되려면 어쨌든 그래도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은 조금 이겨냈으면 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프로는 숲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 숲을 보기 위해서는 어쨌든 산에 올라야지 숲을 볼 거 아닙니까? 네. 숲에 가야지 숲을 볼 텐데 저 친구는 양탄자 타고 올라가서 보고 싶어요. 맞아. 아, 너무 조바심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양탄자를 탄다는 거는 굉장히 누군가한테 대접을 받는다는 얘기, 고귀한 존재가 된다는 뜻인데 안 돼요. 그렇게 절대 안 돼요. 항상 저는 뭔가 좀 늦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거는 나도 늘 똑같이 조바심을 내고 사는데 그 시간에 시작 이거는 정말 할아버지 같은 얘기지만 그 시간에 시작하는 게 아, 그래도 훨씬 빠르다는 거는 내가 이제 마흔을 앞둔 상태에서는 정말 많이 느끼는 부분 같아요. 내가 그때 그걸 시작하지 않았다면 어, 더 많이 이건 복구가 안 될 정도로 지금은 그랬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어, 외교안보 북한 제가 이제 8년째인데요. 여전히 정말로. 근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뉴스를 이제 막 보기 시작했다면 너무 그런 욕심은 조바심을 갖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자아자. 자자. 아니 인생에 제 살면서 뭐 머릿속에 남는 몇 안 되는 기억 중에도 이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스물 몇 살, 20대 초반 때 친하게 지내던 선생님이랑 같이 뉴스를 이렇게 읽고 있었어요. 같이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부동산에 관련된 뉴스였던 게 기억나는데 이거를 쭉 보고서 제가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쓱 웃어 같이 보더니 엑스야 이거 이게 이 기자가 하려는 말이 뭔 것 같아?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좀 표면적인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뭐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하면서 그 내면에 있어서 이 사람의 이익이 뭐 이걸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되게 강력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아 좀 이렇게 뭔가 그 숨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A, B로 얘기한 것처럼 그 A를 좀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생각을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좀 나요. 그지만 여전히 그냥 남의 말을 믿은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네. 네. 난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요? 왜 그게 인생에 큰 경험이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저는 강력하게 남은 기억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을 얘기한 거지. 그 사람이 그 뉴스의 실체적 본질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어서 얘기한 건 아닐 텐데. 아니 맞고 틀리는 문제는 별개로. 그죠? 의도 자체가. 뭐 포인트 저의 포인트는 그때 어렸을 때 포인트는 어쨌든 뭐 좀 그래도 자기의 의견이 있었다는 거와 뭐 이렇게 읽는구나라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나는 그때부터 노력했으면 지금 꽤 뉴스를 보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인데 여전히 그런 선생님을 찾다가 그렇죠. 계속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 선생님을 찾다가 그래서 맞네. 그 2차 그거 구독하고 그러고 네. 있어요. 근데 뭐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을 계속 하면 됩니다. 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시무룩하네요. 내가 오늘 너무 많은 또 공격을 했나 또 한 후회가. 아, 아니 좋습니다. 위에 질문들 좀 있긴 한데 이제 좀 정리하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두 가지 정도 주관적인 생각을 한번 여쭤볼게요.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언론의 모습은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씩 들어볼까요? 너무 교훈적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내 편이 내 맞는 편? 거고 내 편이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영경님은요? 아 여자 배구에 빗대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그 흥국생명의 김다영. 아 네. 이다영이구나. 아, 네. 이다영, 이재영 그걸 보면은 결국에 내부에서 터진 거거든요. 내부의 문제고. 터뜨릴 거얌. 뭐 있어요?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꼬야 뭐 아니 그러니까 그, 제가 보기에는 네 그 멘트가 너무 강렬해서 터트릴 꼬야 하더니 본인이 터지는 그 말의 뜻을 몰랐어. 자기가 터진다는 뜻을 알았어야 되는데 다프트 펑크처럼 터졌죠. 아니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아 짜증나. 왜 말 끊어. 아니 죄송합니다. 열받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 다프트 펑크처럼 해서 내가 열받아. 아 죄송합니다. 했잖아요. 아, 예, 말씀하시고요. 아무튼 뭐 다시 돌아와서 네.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언론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내부의 그런 문제 결국엔 그 안에 신문사의 기자들 뭐 안에 구성원들 사이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과 사랑, 신뢰 그게 있다면 그게 곧 언론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형원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네. 좀 이물감, 이질감, 심리적인 장벽 뭐 이런 네. 걸 좀 느끼는데 네네. 왜 그러냐면 네네. 저는 이런 물음을 안 물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네,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노잼이죠. 이거 아니 뭐 잼 노잼 문제를 떠나서 고등학교 논술 준비할 때 정도 그 이후에는 신뢰 안 해요 기본적으로. 맞아 맞아. 신뢰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언론을 막 다 못 믿을 막 쓰레기 정보라고 보냐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 언론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의 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벗어나잖아요. 벗어나기를 바라는 게 바람직한 요구도 아니고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거기 식구들이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다만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이 집단의 기본적인 성격 자체가 자기의 밥을 벌기 위해서는 일정한 틀 이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어차피 안 되는 집단이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는 말이 되고 수긍할 수 있고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얘기를 생산해야 계속 자기 법을 밥을 벌 거 아니에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냥 그 정도 수준의 신뢰성만 애초에 전제를 하고 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100% 믿지도 않지만 100%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니라는 점 정도만 스스로한테 환기를 하고 이 언론 저 언론 그냥 보는 거죠. 전 지금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다음 질문은 바로 넘어가서 제가 답을 하자면 네네.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어쨌든 아직은 쪼렙 기자지만 어떠어떠하게 뉴스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신뢰 대상으로 일단 안 보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비판적일기에 가장 출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1차적인 정보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노력들은 지금 그 노력의 그 성과를 내줄 수 있는 현상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한번 그런 거를 믿으시고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랄까 조금 더 정신 차리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아, 왜냐하면 이건 이 얘기는 이제 왜 하냐면 많은 기자들이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하면 좋은 기자였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얘기를 하면 나쁜 기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에 맞게 결국은 이 잣대를 여기 갔다 저기 됐다 하다가면서 이 기자를 굉장히 심리적으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컨트롤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힘이 세면 언론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꽤 많이 접하고 있을 거예요. 그걸 잘 몰라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서 그랬어, 신문에 나왔는데? 라는 말 하지 마세요, 제발. 맞아. 부탁인데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쟤네는 저 소식을 전하고 싶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냥 사실은 어떤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에 다가가려는 의지도 없고 욕구만 잔뜩 있어서 네, 그때마다 나의 맞는 얘기를 하면 내 편인 줄 알고 틀린 얘기를 하면 남의 편인 줄 알고 그때그때 내 스탠스만 바꿔가면서 심리적인 만족을 누리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거는 전혀 건강한 뉴스 읽기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여러 게스트, 두 게스트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aking up, I noticed I was late. Found my coat and grabbed my hat, made the bus in seconds flat. Found my way upstairs and had a smoke, and somebody spoke and I went into a dream.